달빛이 보인 군원도 통나무 집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. 김이 나는 차 한잔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 길에 있는데